가지려 좀 더 오르려 밤을 밟고서야 살아남는다. 욕심쟁이와 위선자들이 온 세상 가득 메웠다.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을 가지려 들고 돈이면 모두 다 되는 세상 이제는 뭔가 없었으면 해. 저 하늘아 저 하늘아 답답한 내 가슴 열어라. 저 하늘아 내 사랑 아름다운 세상 위에.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. 남의 아픔 따윈 눈에도 없고 살기 위해서 허둥대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.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을 가지려 들고 돈이면 모두 다 되는 세상 이제는 너만 없었으면 해. 저 하늘아